항상 답 없이 무한정인 범위로 날 당황시켜놓지. 남들과 달라질까 갸우뚱거리면 오지마. 혹연의 길이 틀리면 괜히 얼굴 붉힐까. 수없이 고민했던 머리 꿀리다고 장난났지. 반의 의지에 방망대 같은 바다를 수영해. 방향은 정확하지 않기에 그 수수께끼 같은 목표점에 가라 그래. 언제부터 음악이 내 길에 개입해 날 맘대로 움직여. 또 갈 길을 정하고 행동도 다 지 맘대로 하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났지. 난 포기한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전에 밀고 매로 내가 넘어지면 쌤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음악이 자식이자 받은 탄탄대로 함성을 계속 움직여내고 또 새로운 방향을 알려줘. 나타서 노아의 방주 다 떠내러 갈 때 우린 거슬러 갈래. 바다 위 세 명의 선원 선장이 되는 게 소원. 향해 갈래. 주변의 물음답을 몰라 목적 없는 항해. 이젠 그만 헤매야해. 자신의 나침반에 반신반에 바늘이 마구 돌아갈 때 억지로든 날이든 간에 다른 이의 방향감에 따라가네. 남들이 다 따라갈 때 날아갈래. 딱 따라라 한다 해도 나의 나침반이 그들 눈에 고장나 보여도 내 의지대로 움직이네. 현실판 잭 스페로우 막이란 바다 위 내가 참 배낭수리 마쳐 남이 거짓 뺏지 않아. 우리 방식대로 배 위에 월척을 담아 꽉 차게 담아낼 때까지 참아. 폭풍우가 몰아치면 키를 좀 더 세게 잡아 처음에 겪게 되는 낯선 조류에 당황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다 보니 맞더라고. 이젠 걱정 없이 흘러가는 대로 표류해. 이게 맞는 흐름인 걸 반박부가 조용해. 나 떠내러 갈 때 우린 거슬러 갈래. 바다 위 세 명의 선원 선장이 되는 게 소원. 걸었다니 때가 많아. 텅 비어있는 발다른 사막. Looking for a road, gone up as a goal.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어느 날 저 하늘 위에서 I can see a sign. 숨이 막혀서 내 눈 속에서 물이 꽉 차. 밤 하늘을 봐 내 팀이 보여. 6 years and I know now. Call me captain, I do it for my crew now. 2011 그때가 시작. 내게 소중한 내 팀 내 나침반. 공허함 속을 걷고 있는 갱갱 신호탄에 쏘아버려 뱅뱅. 앞길에 새 까면 아름다운 로제 빛을 향해서 yeah we feeling straight. 나 떠내러 갈 때 우린 거슬러 갈래. 바다 위 세 명의 선원